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돌째 즈음에서 수리아 언론들이 특집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격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 방송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자랑찬 성과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내보내면서 주체의 핵강국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 있는 사회주의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찬양했습니다. 중앙라디오 방송, 산하통신, 신문들인 알와딴, 티슈린, 알바서, 알사우라는 백두산 촌출위인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공화국이 창건 후 군 70년간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 데 대해서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했습니다.